선짓한 걸 몰랐습니다. 춤추는 꽃잎만 바라보았지. 꽃잎에 지는 이슬이 무얼 말한지 내 진정 몰라서 울었습니다. 가슴에 숨은 사랑을 내 어이 몰랐던 거, 내 어이 몰랐던 거야. 그 손짓 그 미소가 사랑인 줄을 조용히 생각하니 선짓한 걸 몰랐습니다. 춤추는 꽃잎만 바라보았지. 꽃잎에 지는 이슬이 무얼 말한지 내 진정 몰라서 울었습니다. 숨은 사랑을 내 어이 몰랐던 거, 내 어이 몰랐던 거야. 그 손짓 그 미소가 사랑인 줄을 조용히 생각하니 내가 배워요.